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최은영, 그림 김동원의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암스트롱은 침착하고 용감했어요.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의 주 조종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위기가 닥쳤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 때문이었죠. 암스트롱과 여러 우주인의 노력 덕분에 우주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밤하늘에 하얗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렴. 누군가 거기 살고 있을 것 같지 않니? 나는 당장 우주선을 타고 달로 날아가고 싶어지는구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단다. 그리고 달에 대해 묻곤 하지. 달까지 가는 동안 두렵지 않았는지, 달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말이야. 수없이 훈련을 받으며 내 몸처럼 익숙해진 우주선인데도 막상 발사대에서 아폴로 11호를 봤을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단다. 정말 우주로 가는구나. 정말 내가 달에 가는구나.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되었던 그날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일 거야. 여기는 휴스턴. 아폴로 11호 대답하라. 여기는 아폴로 11호. 준비 완료. 아폴로 11호. 점화 시작. 엔진 가동. 나는 의자에 몸을 딱 붙이고 허리를 곧게 폈어. 조종석에 나란히 앉은 마이클 콜린스와 버즈 올드린도 잔뜩 굳은 얼굴이더구나. 우리보다 더 긴장한 곳은 휴스턴 관제소였을 거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 5, 4, 3, 2, 1, 발사. 마침내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발사되었어. 세턴 5형 로켓이 불덩이를 내뿜으며 폭발하여 아폴로 11호를 하늘로 밀어 올렸지. 곧 무서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엄청난 힘이 우리 몸을 짓눌렸어. 몸 구석구석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단다. 아폴로 11호 1단계 로켓 분리! 곧바로 1단계 로켓이 떨어져 나갔단다.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하늘로 솟아올랐어. 2단계 로켓 점화! 우주선은 지구를 둘러싼 넓은 공기의 층인 대기권을 지났어. 그때 우주선은 몹시 뜨거워지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공기와 세게 부딪히기 때문이란다. 다행히 우주선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썼고 우리도 우주복을 입고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아폴로 11호 2단계 로켓 분리! 3단계 로켓 첫 번째 점화! 우주선은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아 올라 마침내 대기 궤도에 도착했단다. 우리는 장치들을 검사했어. 달에 가기 위한 마지막 검사였지. 아폴로 11호, 잠시 후 대기 궤도를 벗어나겠다. 이제 3단계 로켓에 두 번째로 불이 붙으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가는 거야. 진짜 달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거란다. 3단계 로켓, 두 번째 점화! 세턴 5형의 3단계 로켓에 두 번째 불이 붙었어. 우주선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 마침내 대기 궤도를 벗어나 달 여행이 시작되었단다. 달까지 가는 동안은 무중력 상태야. 지구의 힘도 달의 힘도 받지 않지. 그래서 모든 게 둥둥 뜨게 된단다. 중력이 없어서 몸이 둥둥 뜨지. 잠잘 때도 침낭에 들어가 몸을 묶어야 해. 음식도 통조림이나 말린 것이어야 해. 식판은 찍찍이 밴드로 무릎 위에 붙였어. 똥을 눌 때도 몸을 꽁꽁 묶어야 해. 똥은 말려서 보관했다가 지구에 가져가 불로 태워버리지. 그동안 우리 비행사들은 관제소의 명령에 따라 우주선을 꼼꼼하게 살피는 거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끔은 쉬기도 하지. 마이크와 헤드폰을 통해 옆에 앉은 콜린스나 올드린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 그러나 무겁고 둔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안에서 생활한다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야. 잠잘 때도 몸을 묶어야만 하거든. 달까지 가는 데는 4일 정도 걸린단다. 고요한 우주를 항해하려니까 그동안의 일이 떠오르는구나.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견뎌야 했던 힘든 훈련들까지 말이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무척 좋아했단다. 6살 때 비행기를 처음 탔던 기억이 생생하구나. 틴 구즈라는 비행기였지. 얼마나 좋았던지 며칠 동안 그 얘기만 할 정도였어. 그날 이후 장난감 비행기만 사 모았단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나 비행기에 관한 책만 읽었지.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훤히 꿰뚫게 되었지. 고등학생이 되자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싶었어. 비행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지.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난 고집을 꺾지 않았어. 슈퍼마켓 점원, 약국 청소, 도넛 가게 종업원을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모았단다. 부모님 몰래 비행학교에 들어갔지. 비행학교 수업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 먼저 비행기의 구조에 대해 배운 다음 비행기와 똑같이 만든 장치에서 강사에게 비행훈련을 받았지. 그리고 비행기를 직접 타고 실제 조종법을 익혔어. 비행기를 처음 조종하던 날은 너무도 기뻤단다.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지.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야. 친구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단다. 이틀 동안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 조종사가 멋있기만 한 직업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지. 그렇다고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더 열심히 비행 연습을 했지.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서라도 꼭 비행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거든. 얼마 후 난 부모님께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어. 엄마, 아빠, 이것 보세요. 조종사 자격증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퍼듀 대학 항공학과에 진학했어. 그리고 제트기를 시험 비행하는 테스트 파일럿이 되었지. 위험하지만 도전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1961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어. 소련이 처음으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거야.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대기 궤도를 한 바퀴 돌았단다. 이에 뒤질세라 케네디 대통령은 우주로 인간을 보내는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갔다 올 것입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이때야. 그동안 제트기를 조종하면서 조종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우주선 조종도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 게다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니. 하늘보다 더 높고 더 먼 우주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달은 또 어떤 모습일까?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더구나.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머큐리 계획이야. 우주선에 사람을 태우고 대기 궤도를 안전하게 돌 수 있는지, 우주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란다. 모두 완벽하게 성공했어. 금방이라도 달나라에 갈 것처럼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였단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지. 다음 단계는 재미니 계획이야. 무사히 달까지 갈 수 있는지, 우주선이 우주에서 다른 우주선과 만났을 때 나란히 비행할 수 있는지, 우주선과 우주선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지 시험했지. 모든 시험이 성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구를 떠나 달에 착륙하는 아폴로 계획에 도전할 수 있었단다. 1963년, 나는 미국의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에 지원했고 당당하게 뽑혔어. 그렇다고 곧바로 우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우주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 달에서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바닥이 흔들리는 곳을 걷기도 하고, 지구로 돌아오다가 바다나 밀림, 사막에 떨어졌을 때 무사히 살아남는 법을 배웠단다. 또 제트 비행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훈련도 받았지.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장치에서 60초까지 견딜 수 있어야 훌륭한 우주비행사란다. 물속에 우주선 모양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어. 물속이 무중력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걷기, 문 여닫기 등의 훈련을 받는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쿨부토라는 훈련이었지. 빠른 속도로 도는 실험용 의자에 앉아 우주선이 발사되거나 착륙할 때 받게 될 엄청난 힘을 견디는 훈련이었어. 나는 이 모든 훈련을 최선을 다해 이겨냈단다. 나는 드디어 제미니 8호의 선장으로 뽑혔어. 임무는 대기 궤도를 돈 후에 아제나 위성과 도킹하는 거였지. 도킹은 우주에서 우주선과 우주선이 만나는 걸 말해. 1966년, 데이비드 스콧과 나는 제미니 8호에 몸을 실었어. 우리는 도킹 과정을 제대로 마쳤지. 그런데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 우주선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거야. 휴스턴! 휴스턴! 우주선이 이상하다! 심하게 흔들린다! 제미니 8호, 제트 장치가 고장이다. 빨리 아제나 위성을 분리해라. 우리는 재빨리 아제나 위성을 분리했어. 그런데도 제미니 8호는 계속 덜컥거리더구나. 아무래도 조종 장치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지. 제미니 8호, 우주선을 직접 조종하라. 나는 너무 떨렸단다.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지. 우주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건가? 잠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지. 그러나 관제소의 명령에 따라 침착하게 우주선을 조종했어. 얼마 후 흔들림이 멈추고 우주선은 다시 안전하게 비행을 시작했어. 암스트롱, 수고했다. 훌륭한 조종이었어. 이때의 빠른 대응으로 나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그래서 아폴로 11호의 주 조종사로 뽑힐 수 있었단다. 아폴로 11호의 임무는 달에 착륙하여 탐사하는 일이었어. 우주 비행사라면 역사적인 이 일에 누구나 참여하고 싶었을 거야. 그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건 정말 꿈같은 일이었지. 아폴로 11호의 비행사로 뽑힌 뒤 우리는 힘든 훈련을 받았어. 우주선과 똑같이 만든 모형 장치에서 발사 전날까지 훈련을 받았단다. 특히 달 착륙 임무를 맡은 나와 올드리는 더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했지. 나는 착륙선 이글호의 선장이었어. 제트 엔진이 달린 훈련용 착륙선을 타고 달 착륙대와 똑같은 상황에서 훈련을 받았지. 훈련 중에 제트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우주선이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어. 다행히 낙하선을 타고 탈출에 성공했지만 머리 위에서 불꽃을 뿜으며 폭발하는 우주선을 보고 있자니 겁이 나더구나. 어쩌면 그래서 더 도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폴로 11호에 오를 수 있었지. 수없이 연습했던 달 착륙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여기는 아폴로 11호. 휴스턴, 아폴로 11호가 달의 대기 궤도에 도착했다. 여기는 휴스턴, 아폴로 11호의 진로를 확인했다. 내일 달에 착륙하라. 나와 올드리는 착륙선 이그루에 옮겨 탔지. 착륙선은 공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서 조정해야 했단다. 휴스턴, 이글이 분리됐다. 아주 멋지게 비행하고 있다. 우리가 비행하는 동안 사령선의 콜린스가 관제소의 상황을 설명했지. 이때 컬럼비아호는 달의 대기 궤도를 돌고 있었어.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연소 상태, 하강 속도, 압력 모두 양호하다. 이글호, 3분 후에 착륙한다. 나는 달 가까이에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 이글호의 속도를 줄여주는 역추진 로켓을 작동시켰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단다. 휴스턴, 바위가 너무 많다. 착륙할 곳이 마땅치 않다. 재빨리 직접 조정했어. 바위에 부딪히면 큰일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번엔 착륙선의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했어. 이그로, 착륙선의 연료가 30초 후면 떨어진다. 빨리 착륙하라. 관제소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지. 난 차분하게 대응했어. 최후의 순간에는 비상 연료를 쓸 계획이었지. 다행히 이그로는 달에 안전하게 착륙했단다. 휴스턴,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바다. 이그로 착륙 성공. 휴스턴 관제소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어. 아름다운 달, 고요한 달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 달에 발이 닿았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구나. 인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나는 휴스턴 관제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단다.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갔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내 발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 약 20분 후 버즈 올드린도 달에 발을 내디뎠지. 우린 오래 감상할 시간이 없었어. 달에 국기를 꽂은 다음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단다. 돌을 모으고 과학실험 기구를 설치했어. 모든 일은 2시간 만에 끝났어. 지금 떠나면 다시 올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뿌듯했단다. 탐사를 마친 우리는 이글호로 돌아와 관제소의 명령에 따랐어. 이글호, 이륙을 준비하라. 이글호는 조종실이 있는 윗부분과 발사대로 쓰이는 아랫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로켓에 불이 붙었지. 이그로는 다시 우주로 솟아올랐어. 우리는 달과 아쉬운 작별을 했지. 하지만 우리가 달에 다녀갔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달에 남겨둔 착륙선 아랫부분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거든. 여기 지구인들이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다. 1969년 7월 우리는 전 인류를 대신하여 평화를 위해 여기에 왔다. 여기는 컬럼비아호, 이그로 도킹을 시도하겠다. 컬럼비아호와 이그로는 다시 만났어. 사령선 컬럼비아호가 거꾸로 돌아서 뾰족한 머리 부분을 착륙선의 머리 위 오목한 부분에 끼워 연결시켰지. 그리고 나서 여러 개의 고리처럼 생긴 레츠가 사령선과 착륙선을 꽉 이어주는 것으로 도킹은 끝났어. 완벽한 성공이었어. 우리는 사령선으로 옮겨 탔어. 달에서 가져온 돌도 옮겨 실었지. 그리고 이글호를 우주에 버렸단다. 우리를 달에 내려주었던 이그로가 우주 저 너머로 사라져갔어. 안녕, 이그로. 1969년 7월 24일, 우리는 빠르게 대기권을 지났어. 온도가 너무 높아 사령선 바깥쪽에 불이 붙었지만 무사히 딴다. 낙하산을 펼쳐 태평양에 무사히 떨어졌지. 그리고 해군이 우리를 구조하면서 최초의 달 여행은 모두 끝났단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떠들썩하게 축하했어. 우리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달에 처음으로 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주로 향한 인류의 꿈이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었어.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아폴로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어졌단다. 연구에 매달린 과학자들과 우주 비행사들의 노력 덕분이었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의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더 어려운 도전에 나서고 있지. 언젠가는 먼 우주의 어느 별에 처음 도착한 또 다른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